전국 농업근로자들의 배구 경기가 22일부터 27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와 각도에서 선발된 23개 단체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조별연맹전과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함경남도 남자팀과 황해남도 여자팀이 각각 1위를 쟁취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승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이 수여됐습니다.